나는 더 부시 기름이 닥쳐오르 먼저 침대 삭힌 내 패시 휩쓸려 가고 싶어 yeah. 오늘의 선수 입장하신 내 건수 물기 시작한 동동동 동네 보기 대 동동동 톡톡 던져내 개시를 툭툭 반응이 없음 그냥 담가버린 질폭폭 진실도 거짓이네 거짓도 진실인데 이곳에서 모두가 도둑 사고 판단이 완벽한 사람이니 무너 무너 필요하지 자우를 땐 이유가 있어 어쩌면 우리 역사지 이 세상을 바꾸기로 하지 멋지건 분노 아니 분요 뭔가 분노인 이 you know 눈을 멋쭉하면 지금 진짜 분노 질려버렸어 똑같지만의 people 넌 나만 죽이는 게 아니야 동방에게 익숙해 우리야 무감각해진 저 사람들 봐 분요 무관심 너네 팀이야 나는 okay Hey. 이 세상 분노가 지배함 분노가 없었다 무슨 아빠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분노하고 그리 미쳐가고 분노한 이웃도 다 수만가지 선의와 악의도 다 매한가지 분노할 수 있다만 남의 삶에 피해가 있는가 I don't like 그건 stop 누구의 행동에 누구는 나발해 Don't you think they're wet?